미소로 네가 더 들려와 번져간 내 맘속 무지개를 건너 나에게 끝나고 다해 나에게 오직 내게만 너의 목소리 마치 내 이야기 같아 Just falling in love 내 맘속 무지개